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나는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고개를 저으며 빗물이라고 나를 위로했지. 그토록 사랑했던 너를 보낸 건 약속을 할 수 없는 너의 현실 때문인 걸. 나에게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너는 상처로 나는 갈 테니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.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.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. 돌아와 나를 안아줘.